감사합니다. 박강성 콘서트에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박강성이란 이름이 여러분들 내리에서 정말 열심히 노래하는 가수다,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. 계속해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돌아서가는 날 붙잡지 말아줘요. 그대의 모습을 나 또다시 볼 수가 없어.